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드라미 피고 지고 몇 해 있던가 물방앗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아